우리나라 대표가 6일 유엔 총회 제71차 회의 1위원회 군축 및 국제안전 1위원회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는 핵무기가 없는 평화롭고 안정된 세계에서 살려는 것은 인류의 지향이고 요구라고 하면서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데서 군축, 특히 핵군축은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의 완전 철폐를 위한 세계적인 노력을 지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시기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은 핵무기가 지배와 간섭을 위한 공갈의 수단으로 공공연히 이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대표적인 신뢰가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 공갈이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끊임없는 핵위협에 우리가 핵옥제력으로 맞설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은 자주권과 생존권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하면서 그러나 유엔 안보리사회는 유독 우리의 핵시험과 로켓 발사에 대하여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제멋대로 정의하고 그를 금지시키는 결의를 채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유엔 헌장을 등가한 월권 행위, 이것이 바로 유엔 안보리사회 대조선 제재 결의의 본질이라고 하면서 그는 지난 9월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된 제17차 블록불가담 국가순회자 회의에서 채택된 최종 문건은 블록불가담 운동 성원국들의 자주권과 영토 완정, 독립을 반대하는 침략적인 군사 연습이나 무력 사용 및 위협을 유엔 헌장의 원칙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침략 행위로 반대 규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 제71차 회의 기간에 진행된 77개 집단 상회의에서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를 배격하고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선언이 발표됐다고 하면서 이것은 유엔 성원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백수십 개 나라들이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벌이고 있는 전대미문의 대조선 고립압살 책동을 반대에 배격한 것으로 된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 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 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전파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우주기구들과 다른 나라의 우주기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10대 우주국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국제적 규정과 관례에 부합되게 투명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광활한 우주정복의 활로를 더욱 힘차게 이뤄나갈 것이라고 그는 확언했습니다.